진달래 꽃동네 떠나온 지 반백년 좋아도 슬퍼도 금수강산 벗삼아 행복하게 살아왔네. 희극한 우리 내 인생길 산 넘어 북녘강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내 고향 보고파도 외롭고도 금수강산 벗삼아 여기까지 걸어왔네. 희극한 우리 내 인생길 희극한 우리 내 인생길